밟고 달아도 매달리고 울거나 붙잡지는 않기. 많이 다짐했는데 많이 연습했는데 너를 보니 벌써 가슴이 아려. 네가 듣지 못하게 네가 보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고 나 혼자 이렇게 울기만 해. 눈물이 나서 울 수도 없어서 가는 네가 한 번쯤은 뒤돌아볼까 봐 울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라도 막고 나 혼자 이렇게 울고.